Starseed. 마치 나가멜루 쿠라이 유르노 나카토 몰 크리센 문 One step and two step count and dancing 마타 구모니 가쿠레테 오케이 와다시 다치 키토 It's that the precious one 나노 니 스리헤루 코코로 이따미 와 깨야테 데오토 데 브라이트 업 나우 미타사레르 슌카 나가래보신 나가메테루 마치 남이다하곤데도 곰마데몸모 굿바이 도구에 Don't be afraid Because you're always making the right choice 좋아요 스타스 하나의 달유메모 미라이모 민낯이가 웃가라 와타시다케 노토크베트 나타내 신지테 become a shining star in the sky All I want's breaking down 고독한 나 여루와 코에 때마다 타쿠 far away 태반나세나이 Every night we think